Martini blue 너란 바로 속에 헤엄치고 있잖아 baby oh my Martini blue 너란 바다 속에 헤어나지 못하게 더 감싸안아줘 my baby my lady my baby my lady Martini blue you got me moving on that Martini blue yeah everything we do yeah 그럼 난 고개 끄덕거려 그저 그 what's your flavor? Yeah. 좋아하긴 거나 I don't want that. Yeah, 2020 focus on you baby. Vanilla ice cream, gooey cherry. Pastel, say like we fairy. 파란 ocean, 그 위 도시 Venice. 내가 blue, 너가 berry. 그게 우리들의 케미. Yeah, yeah. Version of Paris. Yeah, yeah, yeah. So in love with the way you move. I'm so into you. You got me, I got you, LSD, like the blue. To you, to you. You got me, I got you, you're my martini. Martini blue. 너란 바로 속에 헤엄치고 있잖아, baby, you're my martini blue. 너란 바다 속에 헤어나지 못하게 더 감싸 안아줘, my baby. Yeah, yeah, yeah. My lady. Yeah, yeah, yeah. My baby. Yeah, yeah, yeah. My lady. Blue. You got me moving on that martini blue, yeah. Everything you do, yeah. 눈빛만 보면 아직 girl wanna 그럼 난 머릿속으로 넘겨 cause I'm girl guess my flavor. 좋아하긴 이미 cause you don't want that. Yeah. 어, 나 내가 원하는 건 지금 그것뿐만은 아니야. 너가 힘들어 할 때면 꽉 안고 싶단 말이야. 깊고 험한 바다 속에 사는 you're my aria. Yeah, wait, need you close, yeah, hear my note. I've been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like, oh yeah. Coming to your life, girl, you got me like, oh 아름다움이 깊이 빠져 with some like, oh like, oh, oh. 가라앉고 있는 나와 수고해줘. Yeah, you're my martini. Martini blue 속에 헤엄치고 있잖아 baby oh my martini blue 너란 바다 속에 헤어나지 못하게 더 감싸 안아줘 my baby my lady my baby my lady